남조선 요남유수에 의하면 남조선 야당들인 더불어민주당, 국민의당, 정의당 대변인들이 1일 금우순 기자간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욕도를 준열이 규탄했습니다.